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계속 살피고 있죠. 지난 시간에 군대에 가면 군기가 있고 학교에 가면 인재 양성이라는 특징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냥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를 들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통일성, 하나됨 이런 것 말했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다빈자매, 서영자매, 소연자매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지만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이니까 다른데 하나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두 번째는 세웁니다. 김건. 두 번째는 거룩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다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옛날 옷을 다 벗었고 새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새 옷은 이런 새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라고 했었죠. 온유, 인내, 용납, 오래 참음, 사랑. 그럼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보편성. 영어로도 했었죠. Catholic Church. 있었죠? 나 천국교회 출신이야? 꼴불견이죠. 나 뭐 동도교회 출신이야? 우리 교회 학생부는 100명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교회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보편성.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니까 두 명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백 명이 모이든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일본을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본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원자로가 폭발을 해서 음식들이 젊은 사람들이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동일한 교회인데 흩어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밑에 경찰서 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죠. 무슨 교회입니까?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상계동인가요? 노원구에 가면 신천지가 큰 집단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단 또 통일교 시립대 앞에 가니까 통일교가 있더라고요. 전도라 갔더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구분합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단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가오니까.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모양대로 청량리 교회, 천웅 교회, 홍릉 교회, 교회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천웅교회를 다니면서 자 다들 질문입니다. 천웅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천국교회 나오기 싫은 적이 있었다. 옮겨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었다. 혹시 언제였는지 있었다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현주 전사님이 제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도였다가 사역자가 되고 마음이 힘들었었다. 오케이, 감사. 봄룡 형제, 천웅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너무 교회가 아닌 것 같다,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 이런 적이 없었나요? 미국 갔다 와서 오후 예배 드릴 때요? 아,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소현자매, 뭐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다른 분들한테는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 건물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다 갖추었어도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정욱 형제,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 상태 또는 뭐 그런 것들, 아, 다툼 같은 게 있을 때,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우리 다빈자매, 다빈자매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오케이. 정국 형제였다. 우성 형제. 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오케이. 여러분 중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아니다,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눌 때,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았구나,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말 아십니까? 가나안, 긴 건 가나안, 꼬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그래, 안나가 교인, 이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런 의미로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긴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에 목회사회학연구소에서 조성돈 교수님이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16명을 대상으로,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 전에는 다니다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뭐 다양했는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이유, 1번 가장 많은 게 목사님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목사님과 신자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다. 2번, 교회가 크고 크고 크기만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돈 많이 번 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가 더 좋은 거라면 세상과 다른 게 뭔가요? 이게 2번입니다. 3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복 못 받지. 우격. 뭐라죠? 다짐식 교리 강조. 이것이 3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한 교인들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요, 지금까지 항상 어떤 것이 참 교회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교회인가 참 많았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다.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죠. 이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설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상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과 거짓을 기준 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기 앞을 보시고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터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 어떤 세상 단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원치 않겠지만 재미있는 걸 원하겠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개신교 우리의 예배 의식과 가톨릭의 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가톨릭의 미사를 가보십시오. 정말 신성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엄숙합니다. 제사같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의 시간을 다 이 말씀에다 맞춥니다. 천주교의 미사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한번 봐봅시다. 우리 교회만 봐도. 처음 시작할 때 뭐합니까? 묵도하죠. 뭘 낭송합니까?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죠? 찬송하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성경 낭송을 오늘 우리 한윤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하죠? 저는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강해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막 손들고 신비한 성령 체험하고 이런 이상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미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웅장한 찬양팀이 있고 별하별 쇼가 다 일어나는 교회,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겁니다. 찬양은 1시간 하는데 말씀은 10분, 20분 하는 교회, 이미 그 기능을 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에 우리는 반드시 연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일평생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 있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지 않다.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말씀 전파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사람의 경험이 아닌, 사람을 올려 높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인간의 소원을 채울 수도 있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감하거나 성경을 버릴 수도,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이상한 목사님들을 절대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을 가능한 한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삶을 나누는 분을 초능교회 강단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실력도 필요로 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예배 시간 대부분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앉아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교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12시가 딱 넘어가면 시계를 막 쳐다봅니다. 왜 저 양만 저렇게 길게 하지? 금세 마음속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한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부 반응은 설교가 얼마나 기냐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참된 설교와 그렇지 못한 설교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흥교회의 설교와 다른 곳에서 듣는 설교가 구분되어지시나요? 뭐 그게 그거죠. 제가 보기에 청년들 중에 몇 분이나 구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해도 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말할 때만 아멘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앞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앞을 보십시오. 눈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찬이 있습니다. 개신교를 만들었던 장로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성찬과 오늘 아침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 입교식을 했습니다. 우리 김혜솔 양하고 한윤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내었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건인 빼놓고는요. 건인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교를 하겠죠. 중2가 되면 그 외에는 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또 행할 건데 아시나요?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말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 아닙니까? 성찬은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은혜를 주는 것을 먹고 마시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천흥교회가 말씀과 함께 성찬을 하는지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10회 정도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을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참된 교회는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한번 봐보십시오. 성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찬하고 싶은 사람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회 때 오십시오. 또는 주일날 저녁에 오십시오. 낮에는 성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찬이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 가시면 거짓된 교회를 가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거나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 번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선포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책망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 진리가 있는데 다른 데서 공부를 배운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지어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를 권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부정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는,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누룩이 교회 안에 다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권징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말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당회로 모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온 교회 앞에 공포를 하고 권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거짓된 것들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시드니에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있었던 교회는 40대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40대가 한 40명 됐습니다. 세 가정만 부부가 나옵니다. 세 가정만 부부. 6명만 부부입니다. 34명은 다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34명의 분들이 마음으로 심히 불편했겠죠. 그리고는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저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였죠.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 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일을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멸시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앉아있는 사람이 원치 않은 것을 말하기 싫어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버려 참된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초능교회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이 뭐냐면 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돈 거래,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는 돈 거래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형제를 갖다가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거든 빌려주지 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도 교회 안에 개 모임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당회를 열어서 권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작은 일이 교회의 거룩함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만 교회냐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를 못하게 했고요. 돈 거래를 하고 빌려주되 받을 생각을 말고 빌려줘야지 받을 생각을 하려고 빌려주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권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존중하고 바르게 배우고 지켜질 때에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구별하는 첫 번째가 설교면 다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 참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찬과 세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권징이었습니다. 이걸 다 합쳐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결국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여주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다 살펴본 결과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꼴들을 잘 먹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말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지 그 목사가 재미있게 하는가 재미없게 하는가를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설교가 긴가 짧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내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더 깊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더 깊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말씀이든 관계없습니다. 빨리만 끝내주십시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죠? 좀 더 나아가볼까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역할과 돕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프로그램들은 굳이 교회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지 예배 후에 다른 것을 더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처음 조직하고 연대 성악과를 나왔었거든요.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면요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난답니다. 막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릴 것 같답니다. 한 50분씩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딱 끝나고 30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간에는 다 존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물결이 너무 거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고 했어요. 식당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찬양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여러분의 최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떠나서 다른 것을 우선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저희들이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까? 처음 소론에서도 질문을 말했었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해석하여 가르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가 또는 그 교회 목사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상식을 넘어서 버렸을 때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멀리 이사를 가게 될 때에 이명증서를 받아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신자가 함부로 교회를 옮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다 종합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전파되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이 온 성도들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이것이 신실히 시행되고 있는가? 권징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갖추고 있고 목사가 있고 모든 조직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거짓된 교회일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천흥 공동체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도록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전파와 세례와 성찬의 신실한 시행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드러나는 권징이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